Shut up, shut up, and let me go. Shut up, shut up, shut up, and let me go. Why? 널 안고 있던 가슴이 why? 너 때문에 뛰던 심장이 why? Oh why? 문신처럼 남아 흉터처럼 아파 나 하나만 닿는다고 가슴 속에 남긴다고 눈부시게 빛나던 미소와 우리 추억들을 다 지러놔 정말 forever I don't forget you. Shut up and let me go. 나 따위는 버려. Shut up and let me go. 나 가지고 잊어버려. 갈매기 같은 말도 삐끗한 말도 내가 다쳐도 괜찮아. Shut up and let me go. 추억이처럼 너를 다시 찾기 전에. Shut up and let me go. 나를 차갑게 떠나 제발. Let me go, let me go. Just let me go, let me go. Why? 내 눈에 담긴 건 너뿐인데. Why? 내 손을 잡은 것도 너뿐인데. Why? Oh why? 행복하길 바래 날 지우길 바래 우린 여기까지라고 나도 많이 힘들다고 조각 난 기억 파편을 이제는 되맞춰 날 맞춰나가 너나 내 작품은 홀로 떨어진 내 가슴에 담아 Shut up and let me go 나 따위는 버려 Shut up and let me go 나 가지고 잊어버려 갈매 같은 말도 삐끗한 말도 내가 다쳐도 괜찮아 Shut up and let me go 너를 다시 찾기 전에 Shut up and let me go 나를 차갑게 떠나 제발 Let me go, let me go Just let me go, let me go Shut up and let me go.